남조선 요남뉴스에 의하면 1일 남조선의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서울에서 일본군 송노예 문제와 관련한 합의의 무효화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해서 1272차 수요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박근혜가 송노예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의 요구에 동조하면서 송노예 문제를 없는 일로 만들어 버리려 하고 있다고 단죄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2월 28일 소녀상 지키는 부산 시민 행동이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송노예 소녀상 철거를 강박하는 괴뢰 외교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